우리나라의 박봉준 내각 총리는 또고공화국 수상으로 다시 임명된 셀롬 꼬미끌라수에게 12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변함없이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그의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 것을 추구했습니다. 한편 이날 리용호 외무상은 또고공화국 외무협조 및 아프리카통합상으로 다시 임명된 로비루 디세이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